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역사적인 러시아 연방 방문 15돌, 조국 해방 71돌세에 즈음하여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러시아 사회계 준비위원회에서 경축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집회에는 러시아 외무성, 러시아 연방공산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민 문화협조 러시아협회를 비롯한 정부,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한편 조국 해방 71돌세에 즈음하여 러시아의 신문 세르부이 몰로트 8월호와 인터넷 홈페이지 아무르뿌레스가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조국 해방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게재했습니다.